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4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상균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숨이 턱 막힐 듯이 이 서울 지역에, 서울뿐만 아니고 뭐 전국이 다 그랬겠죠. 폭염 경보 주의보가 내려져서 바깥 활동하기 정말 힘드셨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 중에서 제일 많이 한 말, 아마도 아 더워, 아 왜 이렇게 더워, 이 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열치열이라듯이 이 더운 여름을 더 뜨겁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에요. 선교 한국대회도 열리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요, 청소년 또 대학생, 청년들을 위한 수련회, 집회, 캠프가 열리고 있거든요. 이런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불로 인해서, 예,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내어놓게 되고 삶을 헌신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어쩌면 지금 날씨는 무지 덥지만요, 내 마음과 영혼은 차갑게 식어서 얼어버린 우리 어른들, 지금 내게 다시 한번 이 뜨거운 주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옛날에 나도 뭐 그렇게 열심히 했어, 나도 한때 뜨거웠는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내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제게도 다시 이 뜨거움을 회복시켜주세요, 불을 지펴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 뜨거운 은혜를 이 시간에 가득 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자, 생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안성준이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찬송이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인 안성진 형제의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샌가 내 신앙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조금 뜨뜻 미지근해지시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생각을 해도 가슴 떨림이 없어졌거나,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그렇게 설레지 않거나, 참 그런 모습. 근데 생각해보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있잖아요. 아유, 참 저도 죄송하더라고요. 10여 년 전만 해도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고 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할 때마다 막 설레고 기쁨에 눈물이 나고 막 이랬는데, 왜 지금 이렇게 식은 내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올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신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실 우리 주님 믿으시지요? 그렇게 찬양으로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주님께 뜨거움으로 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강목님, 교회 기도실에서 낮에 혼자 막 부른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서 기도할까라는 유혹도 있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 또 중앙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이런 하루 동안 있었던 은혜들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광목님 감사해요.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 샵 1069번이에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신청 찬양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방송을 듣기만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서머 스페셜에는 참 많은데 퀴즈가 없더라도 함께 하실 거죠?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으로도 남겨주시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남겨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유선식의 찬양 찬송 준비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리고 유스미스연의 내가 매일 기쁘게, 1358 성도님의 신청 찬송인데요. 두 곡의 찬양 지금 전해드리고요. 광고까지 함께 할게요. 찬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영어로 교육하는 크로마 국제 크리스천 스쿨 정효재 목사입니다. 이스라엘 하브로타 교육 방식으로 특화된 교육을 하는 CCIS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2016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학 문의는 031-753-01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로마 국제 크리스천 스쿨.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교회 어플리케이션 오마이갓. 언제 어디서나 목사님과 성도님 함께 모여 소통하는 우리 교회 무료 커뮤니티 앱 오마이갓. 말씀과 하나 되는 삶 오마이갓으로 함께하세요. 오마이갓.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하이든과 슈베르트가 합창된 선후배인 동네 비엔나. 아인슈타인이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던 동네 취리히. 천재들은 왜 이 도시에 푹 빠졌던 걸까? 유럽마저 반해버린 유럽. 대한항공 비엔나 주 5회, 취리히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지금 폰 속에 얼마 있으세요? U+를 쓰신다면 폰을 켜고 U+ 패밀리샵으로 들어오시죠. 극장 빵집에서만 쓰던 포인트로 꼭 필요한 LG 제품을 사는 겁니다. 기저귀에서 세탁기까지 LG 제품을 가족우대 가격으로. U+라면 LG 가족이십니다. U+ 패밀리샵. 폭염시 국민 행동 요령입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폭염 시에는 한낮에 뜨거운 햇볕은 피해야 합니다. 온도가 높은 한낮에는 천천히 걷고 격렬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장소를 찾아 더위를 피해야 합니다. 식사는 균형 있게 하며 물은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마십니다. 농가에서는 가축 및 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환풍기를 이용해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사육 밀도를 적절하게 유지합니다. 비닐하우스의 고온 피해 방지를 위해 차광 수막시설을 설치합니다. 양식 어장에서는 어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고온과 습기로 사료가 부패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환수량은 늘리고 먹이 공급량과 사육 밀도는 하향 조절합니다. 특별히 폭염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노약자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폭염시 국민행동 요령을 전해드렸습니다. 썸머 썸머 썸머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썸머 스페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문자 사연 참여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또 퇴근 시간에, 저녁 준비 시간에 지금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들도 나눠주시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으로도 이렇게 참여해주시면 좋은데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 또 인터넷 홈페이지 열려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찬양나라에서 프리미엄 찬양 반죽이 셀라, 이동식 전도용 마차 전문기업 JN산업에서 보급 마차를, 도서출판 토제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한독 화장품에서 에브라임 4종 여성 화장품 세트 준비해 주셨고요. 3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6년근 2001 홍삼에서 고려 홍삼정,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들이고 나침반 출판사에서 나종훈 목사님의 저서 열왕기서 성경공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시리즈를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스페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기업 심파코리아에서 비마스 수분크림을 면역 항암식품 생명이 있는 사랑의 집 뉴라이프에서 키토산과 비타민 B를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N님도 오늘 함께 하셨어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 해주셨는데요. 건강하시지요? 우리 행저질라 가족 여러분 모두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방송 들으면서 나태해진 제 모습에 콕콕 말씀이 박힙니다. 덥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기도도 게을리하고 또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이 믿음 다시 한번 반성해요. 그래도 늘 함께하는 극동방송 들으면서 좋은 말씀과 찬양 들을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한 거 있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극동방송이 참 고맙지 않습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는 와 극동방송이 없는 곳을 한번 가봤더니요 답답하더라고요. 직원인 저도 그런데 하루 종일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러시겠죠. 그래서 저희 방송의 사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와 1198 성도님 오늘 강화도 성지순례 다녀오셨대요. 이 더운 날에 그곳에서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오셨습니까? 예, 부럽습니다. 행자질라 서머 스페셜 오늘의 초이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만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열망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이 주신 또 은혜를 잘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준비돼야 할까요? 그리고 주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생각을 하다가 이 보물 같은 찬양 두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받으신 은혜들 남겨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세 분 선정해서 제가 신앙서적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민호기 목사님의 작은 예배자라는 찬양인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나를 더 비우고 비우고 내려놓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찬양을 통해 만나보시고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임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지금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찬양 신청과 또 은혜로운 사연 나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민호기 목사님의 작은 예배자 먼저 함께합니다. 나를 버리고 또 버리며 나를 비우고 또 비우며 내 생각과 방법 내려놓고 내 목소리 낮추고 충성 들으며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온유하게 더 온유하게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주님 앞에 더욱 작아지기 원하네 나를 버리고 또 버리며 나를 비우고 또 비우며 내 생각과 방법 내려놓고 내 목소리 낮추고 충성 들으며 나를 버리고 또 버리며 나를 비우고 또 비우며 내 생각과 방법 내려놓고 내 목소리 낮추고 주음성 들으며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온유하게 더 온유하게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주님 앞에서 내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더 정결하게 진실하게 더 진실하게 사랑하게 더 사랑하게 주님 앞에서 내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더 담대하게 인내하게 더 인내하게 온전하게 더 온전하게 주님 앞에 더욱 작아지기 원하네 주님만이 더욱 높아지기 원하네 작은 예배 주께 드리기를 원하네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이건희 성령 2집에서 남궁송옥의 음성으로 내 삶의 이유라 전해드렸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음성 있잖아요. 고 김중곤 목사님이 CCC 여름 수련회에서 학생들에게 묻는 백문일답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든 질문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이 그래야겠죠. 그렇게 살아야겠죠. 귀한 찬양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8월 4일 목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세 곡의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번 주에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 찬송을 또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셔서 한번 더 선곡을 해봤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기도 시간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잔잔히 흐르는 이 찬송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셨는데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세우시네 You Raise Me Up을 신청해 주신 분들이 오늘따라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선곡을 해봤는데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 내가 연약하지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547 성도님 뿐만 아니고 예 우리 송은혜님도 계셨어요. 잠시 후에 두 번째 곡으로 CCMING 앨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수아의 찬양 주가 일하시네까지 세 곡 찬양 전해드릴게요. 받으신 은혜, 함께 나는 은혜,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지금 나눠주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안심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래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말이 참 감사하지 않아요? 또 뭉클해집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 나 때문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전의 찬양은요. 한 도서관에서 직원들과 함께 듣고 있다고 하셨어요. 도서관 어딘가요? 참 좋습니다. 지금도 듣고 계시겠지요? 신청하신 지 한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야 전해드리네요. 주님의 숲 사랑이야기의 찬양 전해드리고 광고까지 함께 할게요. 찾아도 부르는 저 숲 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모든 극동방송 후원자 전파 선교사님들께는 티켓 금액의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찬양의 은혜와 감동이 기다리는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기념 제31회 극동방송 찬양 합창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항상 서머 스페셜 마무리하면서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저질라 가족 여러분의 기도 제목 마지막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임신 후에 근종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아기가 37주까지 잘 자랐습니다.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선생님의 말씀.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오늘 드디어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조만간 만나게 될 우리 아기가 무사히 건강하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또 우리 아이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셨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4339님이십니다. 오늘 출산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1359님은 아내분이 베트남 분인데 내일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된대요. 예수님 믿고 기도 부탁하셨어요. 주님을 알게 되게 이외에도 많은 분들 기도 제목 보셨는데요.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간절한 마음 여러분 잠시나마 동참해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찬양 지금 흐르고 있네요. 하나님의 은혜의 박종호 선가사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저질라 서머 스페셜 제작 진행의 김상균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나 주저하지 그 땅을 밟은 너